어두지 막 싱그럽게 only I live 고요하길 바란 세상이 어때로 어때로 요동쳐다시 요동쳐다시 자극적인 가십 주인공이 돼 난 don't understand don't understand 뜨거워 불 붙은 DMG 영어 이런 유명세 잊어줘 조용하게 근데 이게 다 뭐야 말이 된 말야 날량한 갈증들 문득 눈을 떠보니 화제의 중심 어쩌면 됐니 I won't stop